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정말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다해주고 싶어. 만약에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어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. 당신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어. 어느 날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어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. 만약에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.